때문이야 이런 밤. Oh yeah yeah yeah yeah. 부딪힌 시선과 수줍게 웃던 그 미소가 날 괴롭히는 그런 밤. Tonight 마주 앉아 나누다 Come on. 사소한 얘기들 다 때마침 나오다 이런 노래 노래까지 노래 가사가 내 맘을 가져가네 나는 너에게만 빠져 살래 자꾸만 맴돌아 이들아치기 아무도 채울 수가 없지 쉽게 말하면 너 없으면 난 절대 안 되니까 너 존재 자체에 감사해 이대로 잠재우기에 우리 비추는 마음이 식지 않을 것 같아 좋겠어. 유난히 고요한 정적만 가득한 이 밤이 무색할 만큼 나를 어지럽게 세상이 빙돌던다 맘에 걸려니까 널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찾아갈게 너의 집 앞에